I'm a blues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모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lues singer 어쩌면 이런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I'm still rapper man 하는 종가 다름없이 랩하고 노래 I'm a blues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무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lues singer 어쩌면 이런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oh, oh. Yeah, yeah, yeah. 솔직히 두려웠었어 큰 소리 쳐나는데 난 신경한다는 게 100마씩만 하던 애가 이제 세상을 노래한다는 게 알았나 세상의 기대치 와 너무 비대칭 할까봐 두려웠어 나를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 나게 될까봐 무거운 어깨를 펴고 처무대에 올라 살나의 짧은 정적 숨을 골라 내가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난 지켜보고 있네 항상 올라봤던 TV 속 그들이 지금은 내 밑에 엄청 마증처럼 스트릿 뜯어보시 한 번뿐인 연극이 시작돼버렸지 3분 만에 증발하니 사제를 피세요 비춰지는 마이크와 희세요 몇 10월 뿐이었지만 똑똑히 쏟아내요 fucking real 양말이 꿈은 뭐야 나는 랩사가 되는 거야 can't you feel 그리고 내려본 순간 그 함성 대꿈 위조마 아구리조마 무릎에 대신 미소마 말없이 멤버들은 그저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꼭 엊그제 같은데 스무 밤이 흘러버렸어 LA The haters they don't make it 내 그늘상 해본 일이 내가 기본 오랫동안 난 내 꿈들을 채웠지 Sunglass hairstyle 왜 욕하는지 알아 어쨌든 스무 살에 너보다 잘나게 I'm a blues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lues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whoa, whoa. Yeah, yeah, yeah. 우리 아직이었던 나 우리 아직이었던 나 3년이란 시간 모두 하나가 됐던만 그렇게 흘린 빗땀이 날 접시네 무대가 끝난 뒤는 물이 번지네 We go, we go, we go, we go, we go, we go. I'm a blues singer, 좀 늦어버린 고백, I swear.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. I'm a blues singer, 어쩌면 이런 고백. 그래도 너무 행복해, I'm good. Whoa, whoa.